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서 불후의 고전적 명작 저국의 품을 창작하신 65돌을 맞으며 학생 소년들의 시와 노래 무대 저국은 원수님의 품이 1일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예 동지와 관계부문 정연동맹 일꾼들 평양시내 교원 학생 소년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